서울의 짙은 달밤에 나는 복잡한 명동길을 홀로 걸었죠.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들려오는 괴상한 아가씨의 목소리. 외로운 내 맘 골려주네 괴상한 그 목소리가 슬프고 괴로운 내 맘 올려만 주네 누군가 찾아봐도 없네 괴상한 그 목소리가 외롭고 답답한 내 맘 올려만 주네 멀리서 부르네 귀여운 그녀 옆에 와서 보니 바람둥이 아가씨 어머 이런 남자들이 또 처음 숙녀 보고 바람둥이 뭐야 외로운 내 맘 골리네 괴상한 그 목소리가 슬프고 괴로운 내 맘 골려만 주네 누군가 찾아봐도 없네 괴상한 그 목소리가 외롭고 답답한 내 맘 골려만 주네 멀리서 부르네 귀여운 그녀 옆에 와서 보니 바람둥이 아가씨 어머 이 사람 정말 정신이 돌았나봐